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2일 레바논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 미셸 아운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